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적인 질문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서 우리에게 왜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전염병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근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전염병으로 혹 고통을 당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 용서함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렇게 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건에 내가 개입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키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흑암의 시기 때에 과연 믿음으로 준비하는가? 그게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싸그리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숙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의 고통을 넘어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복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인생이구나.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편안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껑충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한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 대란, 실업 대란, 심지어 교회 대란이 올 것이라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위기,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채무의 빚의 위기, 교회의 위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이 흑암의 시기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기로 삼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의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데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인생의 흑암의 시기를 지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그 고난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그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고 새로운 기회로 도전으로 나아가든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이 리더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구덩텅에 빠지고 팔려나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요. 요셉에게 이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후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해서 아마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만한 리더의 성품으로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연약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요? 너무 갑자기 주변에서 띄워주고 칭찬하고 하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겪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고 교회 리더십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지요.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기까지 그런 성품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그냥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품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온갖 수많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성도들을 끌고 가려면 바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성경만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 삶에서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의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목회자들의 설교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을 키워가는 거예요. 리더십을 키워가는 거지요.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통과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온유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약함 중에서도 강함 되시는 그 주님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목사가 착하기만 하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성도들이 갖고 놀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실패하더라도 추진하고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야 목회가 되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가는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상식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는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성도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요. 다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나 성도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근데 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다루고자 할 때에 그때 마찰이 생기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갈등이 생겨도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가게 하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후반기에 터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준비하자는 거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숙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 대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에는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새로운 도전으로,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주 강한 프레스 압박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와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전염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직면 만났을 때에 왜 낙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걸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단어에서는 이 conqu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승리, 정복하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리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이키 브랜드가 바로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나이키, 이 신발을 신으면 넌 승리자다, 뭐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적에 영원토록 이미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왜 못 이기고 실패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으로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과정 속에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면 더 새로운 또 다른 비즈니스를 또다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기약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미 이긴 스포츠 게임을 녹화를 볼 때에 아무리 우리 편이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아주 여유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 왜요? 이미 이 경기에, 게임의 그 결과, 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 처음 한국에 코로나 퍼졌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다들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박수치며 한국 보고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이 코로나를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축복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문과 기근에 지나 또 풍성한 그 추수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만 걷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승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저히 정말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불가능의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이 되고 그때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내가 지금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여러 가지 전염병에 시달리고 경제 대단에 시달리는 이 시기야말로, 이때야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폭풍은 지나가겠지, 이번에도. 암덩어리 지나가겠지. 재정의 어려움 어떻게 지나가겠지. 자녀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했고 너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분명히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고난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대부분이 다 못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키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수수께끼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마다 어떤 면 공통적으로 뭐 폐병이 걸리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의 오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미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만 능력이 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야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최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우린 자꾸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거나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우리는 속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성공을 허락하시고,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선하대요. 그 목적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이 오고 너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가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채널인데, 너가 만약 안 믿는다면 너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37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라,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날 같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풀지, 그렇게 끙끙거릴 텐데, 바울이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야, 이게 아프지만 믿음으로 그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구나. 내가 리더십이 생기네. 내가 성숙해지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네. 내가 약할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네. 누가 날 계속해서 또 괴롭혀도 그땐 잠시 아프지만 거기에 숨겨진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라이키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 중에 진짜 능력을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짜 말씀 붙들고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 성도 살리고 적당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자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 이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 이유는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넌 안 돼 이제. 넌 연약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는 안 돼. 해도 안 될 거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 이제 다 망하는 거야. 헌금은 줄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죠? 보세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과 연합된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에 우리도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성품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연합된 이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때문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물음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믿고 순종할게요. 말씀만 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러 데리러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희를 절대 안만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책임져준 거 알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언제 생겨요? 불가능할 때요. 어려울 때요. 누가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니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앞으로 실업 대란이 오고 경제 대란이 오고 교회 대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왜 자꾸 고난이 오고 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자꾸 왜 이렇게 힘드냐고 투정거리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주님 기뻐하는 일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진짜 힘든데요. 정말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데요. 여기서 정말 사라지고 싶은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제 진짜 주님이 역사하실 때네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이제 영의 눈이 열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능력받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증도의 문중명 전사님, 우리가 그분의 스토리를 잘 여러 번 들었듯이 남편이 나를 발로 차고 첫날 밤부터 소박 맞는 바람에 그 여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예수를 만나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증도를 비롯해서 섬 50개를 다 뒤집어 놓는 15명의 목사를 키워내고 정말 고난 속에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라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망할까 봐 이번에도 이제 국가 뭐 긴급 재난기금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국가도 그러는데 백성들이 힘들어서 죽을까 봐 국가도 이렇게 어떻게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첫사랑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야, 우리 첫사랑 생각하면 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 좋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또 기도 응답되면 너무 좋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랑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랑을 사실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이 안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뭘 못 드려요? 주님 말한 대로 왜 안 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다 경험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야 나를 미치도록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 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의인은요, 정말 하나님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의인은 정말 이 걸레 조각과 같은 거예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있을 때는요. 막 내가 변한 것 같아요.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알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짐승처럼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짜증내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요? 너는 안 변해.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내 사랑이 내 은혜가 너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달려붙는 것이죠. 성경도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있는 한 안 변해요. 아이 기분 나빠. 자아가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싫어. 근데 왜 나가 나와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몸인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제발 좀 넘겨달라고 고통의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좋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보면 아직도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잠시 기도의 은혜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입을 수 있지만 이 자아가 죽지 않은 한 그 안에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이 자아가 깨지는 거였죠. 자존심도 다 깨지고 내가 의지했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예수가 떠나니까 완전한 진짜 쓰레기가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내가 은사가 많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는 내 자아가 살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갈 곳도 없어지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 다 떠나고 배신하고 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까 그때 자신의 자아가 그때 비로소 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오케이. 실패해도 오케이. 돈이 많아도 오케이. 돈이 떨어져도 오케이. 전염병이 사라져도 오케이. 전염병이 있어도 오케이. 누가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주 정말 감격으로 흥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떠나버리면 우리는 틀만 남아요. 예수 믿는 형식, 그 틀만 우리에게 남게 돼요. 우리 육에서 나오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은 평생 이게 안 없어져요. 곁에만 근사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위에 살아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야 돼요. 그게 최상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막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너가 평생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이래야 네가 하늘에 상급이 있어. 네가 죄악 속에서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해서는 되지 않겠니?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이런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낭비해서 되지 않겠니?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앞길을 나가지 못해서 떨고 있을 때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키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도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야 24시간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었을 적에 고난의 순간에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을 때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그때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방의 모든 문이 사방에 꽉 다 막혀있을 때에 정말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래전에 낙도 선교 저 섬지방에 겨우 그냥 조그만 배 모으고 가는 그 낙도에 들어갔다가 아주 비바람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다들 정말 아마 다들 오줌 싼 것 같아. 다들 오줌 싼 것 같아. 정말 사지를 떨었던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야, 정말 제가 제일 그 선장 되시는 분이 제일 앞쪽에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서 있고 우리 대원들 쭉 일렬로 쭉 서 있고 제일 뒤에 또 다른 그 인부 한 분 계시고 근데 제가 앞에서 정말 야 이러다 죽겠구나 야 진짜 이거 내일 이거 뉴스에 나겠네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살려주세요.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정말 마음속에요. 정말 생사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는데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살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쫙 서 있는 우리 대원들 보고 귓속말로 전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전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폭풍을 뚫고 육지에 도착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느꼈던 그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군사 독재 시절에 아주 조그만 감옥에 독방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추웠대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추위 가운데에서 그 감옥 속에서 너무 추워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러다가 그 독방 안에는 유일하게 작은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데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보면서 불자만 찾았대요. 불자. 성경을 읽으면서 불자만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조그만 그 차가운 그 독방이 찜질방처럼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차가운 독방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만드시더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고 상황에 고정되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실업 대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시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꾸며 너희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쉽게 죽을 것 같아? 쉽게 망할 것 같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주세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은요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대통령 말을 믿어요? 정치인들 말을 믿어요? 미래학자의 말을 믿어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뭘 믿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라이키, 승리자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떨리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